되면 넓은 들에 홀로 서서 가슴을 치고 흘러간 세월만이 아쉬워서 우네. 이별하던 날에는 낙엽이 지더니 정처 없이 가자네. 정처 없이 가자네.